알게 했나 봐. 이젠 알지만 너무 늦은 건가 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매번 숨어도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가슴 저리게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순간 love is feeling 시간이 멈춘 듯 그대와 함께 사랑하고 원했죠. Love is my pain 사랑을 더할수록 love is my pain 세상이 질투해 그대란 사람을 아프게 해요. 내가 숨을 쉬게 하는 사람 심장 깊이 새긴 사람 하나입니다. is my heart. Love is my heart. 지독한 슬픔도 Love is the moment.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 가리.

see my eyes are watching. Hear my heart that's pounding. Whatever I do, wherever I go, it's for you, for you, for you. See my days without you. I feel no shame in crying. Whatever it takes, you know that I'll be with you. Now that I see the light, now that I touch my light, now that I realize all I ever want is only you. Now that I see the light of life, now that I touch my light of life, now that I realize all I ever want is only you. See my eyes are watching. Hear my heart beats pounding. Whatever I do, wherever I go, it's for you, for you. See my days without you. I feel no shame in crying. Whatever it takes, you know that I'll be with you. Now that I see you. what we used to be. See.